Yo, stop it! 와주지마, 와주지마. Cry, yeah, cry, yeah, cry, yeah. Just live. No more cry, yo, yo. No more cry, yo, yo. No more cry, yo, yo. Stop it!

맞춰 네 목소리 일러기는 기분 보여 내 목소리 살기 위해 움직이네 닥쳐 네 목소리 일러기는 기분 보여 내 몸부림 살기 위해 움직이네 닥쳐 네 목소리 일러기는 기분